혹시 알고 있었나요? 사랑의 환상이 많은 나예요. 문뜩 너를 생각하면 이불 속 뒤척이며 나 설레요. 기다린 만큼 궁금해. 사랑은 어떤 것일까?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 같을까? 언젠가는 꿈결처럼 오겠지. 상상이 아닌 그날이 오면 슬픈 눈 감고 열을 세어봐요. 떨리는 두불 위로 달콤하게 스며들어 Blue 허락해 my first love. 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인가요?